U.S.I.C. Yeah, it says N7D, Spring Team, and DT. This is how we do, this is how we rhyme. Yeah, yeah,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wife. Wake up call부터 잠이 쏟아 질 때까지 음악은 나를 깨우고 또 함께 잠들지 돈이 없어도 유지하는 내 property 또 돈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property 나에게 취미와 특기도 하나 내가 살아갈 이유와 그렇게 살만한 이유도 하나 Okay yeah yo play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삶은 music video 나 마이크 주인공 lock the rock steady yo make up이 필요 없는 reality show 모든 시선들은 카메라처럼 날 찍어 거리는 그 어떤 무대보다 멋있어 내 옷 사이는 나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잊어줘 내가 볼품없어도 음악은 내 품격 잊어줘 TV, radio 내가 살아 숨쉬는 증거 When I'm moving 그럼 다들 즐겨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wife Never ever don't let me down 내가 오직 너 하나 속삭여 내 귀에 딱 귀에 맞춰 Everything baby 내가 오직 너 하나 Music makes me high Yeah, I got my game 인생 단순하게 살아왔네 내 삶 돌아가는 원리 간단해 음악과 함께 나답게 봄부터 여름 가을에서 겨울까지 아침부터 낮 밤부터 아침까지 라디오 거리 TV 스테이지 위 스튜디오 클럽 We keep banging shit Who's high? Supreme team 입꼬리 열리면 자리 굳히지 내게 손을 흔들어줘 여기 모두 팔딱거리며 살아있는 내게 환호를 손에 든 거 위로 뻗어 내게 보여줘 얼음 다 녹기 전에 털어 비워버려 공연에게 나만 취해 icon 어느새 이 밤에 끝에 와 있어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wife Never ever don't let me down 내겐 오직 너 하나 속삭여 내 귀에 딱 귀에 맞춰 Everything baby 내겐 오직 너 하나 Music makes me high Oh yeah 날라답게 하는 것 나를 알아줘 언제나 makes me smile yeah 넌 달라졌어 너를 만나고 넌 나를 빨아줬지 깨끗하게 Oh yeah 날씬하게 하는 휘파람 넌 나를 기뻐줘 You can make me fly 수만 가지 다른 이름들을 불러봤지만 널 부른 후배야 비로소 내가 됐어 나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wife Never ever don't let me down 내겐 오직 너 하나 속삭여 내 귀에 딱 귀에 맞춰 Everything baby 내겐 오직 너 하나 Music makes me high 오직 너 하나 오직 너 하나 Music makes me high Music makes me high 오직 너 하나 오직 너 하나 Music makes me high S-U-P-R-E-M-E-N Y-N-A-M-I-C-J Dig it up Rhythm and M-U-S-I-C Baby Peace